춤에 내 마음 홀딱 뺏겨줘. 내 맘 살짝 흔들어 여자라구요. 당신이 전부인 여자 외롭게 하지 마요. 나의 마음 알아주세요.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약한 것이 바로 여자죠. 당신이 야속해요. 왜 내 맘 놀라주나요. 두근두근